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와 경애하는 최고리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타양절의 점에서 러시아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쿠 블로그 스포트 루가 5일과 6일에 게재했습니다.